나였으면 그대도 눈에 가득한 사랑 나였으면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 보고픈 사랑 나였으면 좋겠어 나란히 걸어줄 텐데 이런 내 맘을 넌 왜 모르니 나였으면 외로운 맘에 전화할 사람 나였으면 언제라도 지한 널 바래다 줄 사람 나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프게 하니 널 보는 내가 더 아프잖니 널 떠나보내기에 나지 때문이야 웃으며 보내기에 나지 삶의 전부는 너란 사람 때문이야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No matter how you break my heart 조금만 천천히 가줄래 준비한 내 맘 다 주고픈 맘뿐이야 세월이 흘러 후회 안처럼 생에 단 한 번 사랑이기 때문이야 때문이야 웃으며 보내기에 나지 삶의 전부인 너란 사람